저 말을 걸고 또 싶지만 왠지 난 더 두려워. 속일 수가 없잖아. 언제쯤은 내가 말하겠나. 오랜 기다림에 사실 나 지쳐가. 내 그 말에 말해 한번 말해봐. 썰리던 남자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줘. 이제는 나의 마음 보여주겠어. 더 이상 바보처럼 감추기 싫어. 주저하지 말아 더 솔직하게 말해. Just tell me how you feel. 잠시라도 고개 돌리지만 머릿속엔 온통 네 생각뿐. 한 번 더 이런 적 없었는데 나도 내가 낯설어. 용기가 필요해. 힘을 내. Hands up. 그냥 편히 인사해. What's up. 이 떨리는 마음 어쩌나. 너만 보는 나를 떠주나. 그래 이때가 왔어. Time for sure. 못한 말을 꾹꾹 담아서. Just break it down. Just 한순간의 감정이라 하기엔 포기할 수가 없는 것.